당신의 그 눈빛은 뭔가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닌데 그저 눈길이 닿은 건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 그대가 모르는 건지 내가 몰랐던 건지 누군가 변했어 따스한 순간 healing healing 너에게 healing해요 healing healing healing 아무래도 좋아 이런 기분 좋아 너에게만 느껴지는 뭔가 있어 하루 종일 버티고 그래도 모자라 아직도 아쉬워 생각나는 걸 Feeling, feeling 너에게 느껴져요 Feeling, feeling, feeling 가만히 있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만 지는 따스한 순간 healing healing 너에게 healing해요 healing healing healing 아무래도 좋아 이런 기분 좋아 너에게만 느껴지는 뭔가 그대와 같은 하루를 살고 그대와 함께 걷고